아무렇지 않은 척을 해도 생각만큼 잘한데 그게 너라서 yeah. 알고 싶어 작은 버릇까지도 I just wanna know no matter what you do All day 너랑 꼭 넘칠 듯이 말을 하고파 축배를 들자고 난 내게 취한 채로 아픈 기억들은 다 흘러내릴게 Show me 너의 아름다움까지도 My baby Can't stop loving you 보고 싶은데 널 어때 나 오늘 밤 뭐해 지금 어디서 뭐해 나 네가 필요해 정말 난 미칠 것 같아 정말 난 미칠 것 같아 oh. I can't stop this Don't you know that 날 더 보여줄래 너에게 난 느낀 대로 가 그래 바로 내게 가 그래 손 오를 봐 I ain't make a pop 저리 좀 비켜봐 I'm trying to make it pop 제발 숨기지만 또는 부끄러워 마마 yeah, yeah, yeah. 내가 준비된 나 이제 그늘 다 take take take take yeah, take take take take take 넌 내게 birthday cake ay. Ay. Earth day no fake fake fake fake fake Bake back late day you lay back we have no time just play play today day day day show me 너의 아름다움 아픔까지도 My baby Can't stop loving you 보고 싶은데 널 어때 나 오늘 밤 뭐해 지금 어디서 뭐해 난 네가 필요해 정말 난 미칠 것 같아 oh. I can't stop this don't you know that 좀 더 내게 널 놓아줘 baby 나 오늘 밤 뭐해 지금 어디서 뭐해 난 네가 필요해 정말 난 미칠 것 같아 oh. I can't stop this don't you know that I'll be on your way I just wanna be with you Just wanna be with you 이젠 보통보다 다른 게 더 필요해 Do not hesitate 돌아서 날 보면 돼 난 그렇게 내게 오면 돼 원하는 걸 말해 나는 너를 원해 더 이상 I can't let you go 너 오늘 밤 뭐해 지금 어디서 뭐해 난 네가 필요해 정말 난 미칠 것 같아 정말 난 미칠 것 같아 oh.